새 두근거리고 너의 손짓에 나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어. 이 말 몇 마디에 님도 못 쓰고 네가 뭐만 하면 웃음을 나 참을 수 없어. 넌 나에게 사랑이 되고 나에게 세상이 되고 이제 내 숨을 네가 쉬게 해. 넌 나에게 사랑이 되고 나에게 세상이 되고 나 이게 왠지 지금 싫지가 않아. 항상 네 옆에 있을게. 내 힘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란 마법에 걸린 채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어. 널 위해서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내 기쁨이 돼가고 있어. 넌 나에게 사랑이